영담받은 주의 사랑. Hallelujah. 다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Could you pray for us? 로에나 사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We know, Lord Jesus, that we have, that we can do nothing without the Lord Jesus. Thank you, Lord God, for the past days, for the faith, for the last week, for your healing after us. Thank you, Lord Jesus, for guiding us and everyone who watches us. Thank you for your guidance, Lord God. As we go out to our second service to the Lord, you're the one to bless us, Lord Jesus. Bless us for you to give us the message, Lord, that you're the one to bless him, to anoint him, Lord God. That this message, Lord Jesus, that we learn and can use our daily lives, Lord Jesus, as we go on to our life, Lord Jesus, in the name of Lord God. Lord Jesus, hold on us our hands, Lord God. We want the Lord Jesus that even though that you can come, we know that you will come quickly, Lord Jesus. The Lord Jesus, help us that even Lord God, that you arrive, that you still, Lord God, we are still serving you, Lord Jesus. Lord God, bless this family, Life church, oh God, blessing everyone, Lord Jesus. Just even for the young people, send me, this heaven for me, Lord God, bless me, oh Lord. Just all children, dear Lord Jesus, and everyone in the universe, and all members of God, bless us, oh God, Jesus, for the community. Bless Lord Jesus, just even for my family, the Philippines, you're the one to take care of them, Lord. Just even for my husband, for the days Lord Jesus. Bless him, O Lord Jesus. Lord God, we know that we can be happy out the world. As we go to the Lord, Father, the Lord to bless us, Lord.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do and for you us our sins, Jes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요한복음은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서 이 봄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막 마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고난,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과 영상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좀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Just so you know, the Via Dolorosa. Today we will have the trip. We are going to the Via Dolorosa by some pictures and some movies. 우리가 사진과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John chapter 19, verse 17 to 19,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헬골리아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 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의 사람 예수라고 썼다. 아멘.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것이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시기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Because of king, he had to die for us. 왕이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는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왕 대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Sister, we watched English version the movie, but pictures only the Korean subtitle. I'm sorry about that. 지금 보시게 되실 사진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입니다. 밑에 별은 14각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잡힐 때까지가 14대, 바빌론부터 예수까지가 14대라고 해서 14대를 의미해서 총 14개의 각불로 이루어진 별이 있습니다. 미애 엄마한테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이 누이셨던 바로 그 마구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간은 나무인데 그 당시의 마구간은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생각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의 마구간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6세기경,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곳이 마가의 집이고 천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로 이 집으로 찾아왔었다라고 1400년 전에 적혀져 있는 그 문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만의 동산, 그 동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하셨던 바위는 가시멸류관 형태로 지금도 둘러쳐져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위이고 사면에 보시면 가시처럼 둘러쳐진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로 그것이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굴, 바로 이 동굴에서 사로잡히셨던 것입니다.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집까지 끌려가셨는데 멀리 보이는 저 마을으로부터 바로 이곳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먼 길을 끌려오시는 겁니다. 가야바의 지하에 죄인을 가둬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감옥은요, 수직으로 땅굴을 파고 위에 철망을 덮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내릴 때 밧줄에 묶어서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양 어깨에 묶여서 어디에 내려왔던 그 감옥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감옥을 수직으로 땅으로 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계단은 집 계단을 통해서 총독 빌라도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바로 이 계단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걸어가셨던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이 이제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돌계단입니다. 끌려오신 예수님은 바라바와 함께 잠시 지하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면 사람을 가두고 나무판을 이렇게 덮고 쇠사슬을 채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목을 저렇게 묶었습니다. 한국은 목을 묶죠. 이렇게 다 가둘 때 유대인들은 발목을 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살표로 들어가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 자리입니다. 바로 저 자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함께 잠시 갇히셨던 그 감옥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곳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마셨던 곳에 천장에 가시멸관을 만들고 그 법정 뒤쪽에 채찍 마셨던 그곳에 작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으시고 가시멸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예수님 뒤에는 이제 빌라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풀려난 바라바가 기뻐하는 모습, 그 채찍 마셨던 그 교회당 안에 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었던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어머니 마리아와 만났던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자리마다 조그만한 기념교회가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심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짚어서 이 병이 움푹 패이게 되었다, 그 손자국이 남았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건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여기서 기념품을 팔고 있는데 바로 이 길, 이 길이 골고다로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 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여기는 예수님이 힘들어하셔서 여인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또 여기는 두 번째로 쓰러지셨던 곳에 있는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따라온 여인들이 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자 이렇게는 돌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가 승리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고다 정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셨다라고 하는 자리이고 그곳에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고통을 느껴보라고 20kg짜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20kg 같으면 들기 쉬운데 이 모양 20kg는 성인 남자 명명이 들기도 벅차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편에는 큰 물 저장 창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리입니다. 바로 그 같은 그 자리인데 밑에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세워서 딱 십자가 세워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이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워지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올라섰기 때문에 계단이 닳고 닳아서 이 계단께 닳아있는 흔적들이 그리고 이것은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로 옆에 있던 바위가 깨어진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로 피가 흘러서 사람들의,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원래 이 바위 밑에는 아담의 뼈가 묻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의 피가 흘러서 이 빨간 부분이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이 돌 아래로 흘러내려서 아담의 뼈에게까지 그 피가 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를 쌌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자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서 그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을 눕혀 놓으셨던 무덤 자리인데 잘 보시면 핏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핏자국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엠마오로 가실 때 제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엠마오 거기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고 저 먼 바다에서 살 좀 더 밑에 쪽이긴 한데 고기를 기를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해서 베드로가 133마리 물고기를 낚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유활주 이때는.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자들이 다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설명은 영어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던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Hello, this is Vic. Welcome to my channel and thank you for viewing my videos. Today I'm in the beautiful and fascinating old city of Jerusalem. I've got something very special to show you. We're going to follow Via Dolorosa, or the Road of the Sorrows, and we're going to end up here inside the Holy Church. We're going to visit all 14 stations, stations that are known for the different places where Christ picked up the cross, where he fell, and when he ended up over here inside the Holy Church and he was crucified, which is station 12. We're going to start from station 1, which is a little bit far from here, and that's the place where Christ was condemned to crucifixion and to death by Pontius Pilatus. We're going to end up in here in this Holy Church. So follow me for this special, very important documentary. It took quite a while to videotape what you're going to see today. A lot of research was required, and also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all 14 stations. Enjoy what's coming up. This is Vic from the old city of Jerusalem. Bye-bye. Now, I am inside an Islamic school. Classes are taking place here today, so I had to ask for permission to get in. This is where the palace of Pontius Pilatus was located, and this is where Christ was condemned to be crucified. Of course, the architecture of the building has changed over the years, but according to a gentleman who's a scholar here, this is the approximate location where I am now. Let's take a better look. You see the classrooms to my left. Let's go a little down and get a better view of this location here, because this is where the palace was. You can imagine Pilate appearing on the balcony somewhere around here and asking the mob below. Whom he should free. This is where Pilate condemned Christ to be crucified. And this is station number 1. 성지 순례를 가면 as I'm walking now, 1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그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The Islamic school. Now I'm exiting now the school. And as I'm exiting, you will see Via Dolorosa. See the crowd of people that are walking. That's Via Dolorosa. And I'm going to show you station number 2. And that's the next one in our tour. Right across the street. 여기가 right 두 번째 이제 포인트입니다. Now I'm in the central courtyard of the Franciscan Church of the Condemnation. That's the entry right there. And right outside is the is Via Dolorosa. And this is where station number 2 is. I'm going to turn around and we are going to go into the Chapel of the Flagellation. Now it is dark in there, but in there Christ received the cross and got flogged. Let's go inside the chapel. Now you will see the dome of the chapel designed back in 1929. 채찍에 마셨던 바로 그 자리에 is the wreath of thorns right there, and the stained glass windows here witnessed the event, actually represented, depict the mob that witnessed the flogging of Christ.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dome. This is station number 2 inside the chapel. Oh, And here, get a real sense here, get a real sense and a feeling what Via Dolorosa looks like today as I'm walking towards the weight of the cross. Now this station is right by an Armenian church. As you go down Via Dolorosa and you take a left on Al-Wad, as soon as you turn, that station number 3. And I'll show you from outside what it looks like. Now here's the place of station number 3 from outside. The chapel I just showed you is right in there. Via Dolorosa is the street where the people are coming out of, right there between the two vans. This is exactly the spot where Christ fell for the first time. And here's the Armenian church right there. And from station 3, I'm going down this busy street towards station number 4. Let's go. And right at this place, right here where the gate is and where this pink dress is hanging, that's station number 4. This is where Christ looked at his mother for the first time while carrying the cross. 구레네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받아서 같이 갔다라고 하는 사람. Right here. Let's go down that way to station 5. Okay, now I'm going to leave Al-Wad and I'm going to turn back into Via Dolorosa. And right here in the corner is where Simon was ordered to help Christ carry the cross. And this door here, if you look up, right there you can see the crosses. And this is the spot. This is station number 5. Right here. And now we're going to go up Via Dolorosa for station number 6. We're going to go that way. Right behind the doors that you saw with the crosses here on station 5, there's a small chapel, and I'm inside. Here's the altar of the chapel with the crucifix above it, right there. And here's the door, by the way. The open door. And here's the chapel. Very, very small. You can see Christ here, carrying the cross, had been helped. The door that you see here marks station number 6. 여기 여섯 번째 또 자리입니다. Wiped the face of Jesus with a cloth and left an imprint on the cloth. 땀을 닦아드렸다고 하는 그 자리. Here's a view of Via Dolorosa, which Christ most likely followed. I had to take, carrying the cross. Let's go find station number 7. I am on Via Dolorosa, and I want to show you these huge boulders here, the rocks that you see, the blocks, the stone blocks. This is a part of the old city walls of Jerusalem. So in order for us to proceed to station 7 right up there, we are going to have to cross a gate which existed here at the old city walls of Jerusalem. In other words, Jesus, 2000년 그 더 전에 했던 성벽이 아직 이렇게 벽이 남아 있다고. A gate and exited the city of Jerusalem. Now we do know that he was crucified outside the city walls. And here, station number 7. And this door with the crosses marks the spot where Jesus fell for the second time. Right there. And here's a view of Via Dolorosa from station 7, which is right behind me. And this is the way that Jesus came up the hill carrying a cross. And here's the end of Via Dolorosa. I'm right on top. You can see station number 7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us. Pray for him, to pray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아까 여기 그 십자가 예수가 승리하셨다 적혀있던 그 자리입니다. Sign of cross. Here's a sign of the cross. Station number 8. And if I turn around, you will see how steep it is to come up to this point. That way. Okay, right now I'm outside the St. Anthony Coptic Monastery right there in the distance. And this is station number 9. This is where Christ fell for the third time. Now, out of all the stations, this is the most difficult one to find. If you find the monastery on a map, the station is right outside, right there. Station number 9. Jerusalem. And stations 10, 11, 12, 13, and 14 are inside this holy church. And that's a real challenge given the crowds that you see. Let's go inside and I will do my best to videotape Holy Church, and I'm upstairs, and you're looking at the Franciscan Chapel. Now, where I'm standing now, I'm standing about 5 meters away from the altar of the chapel. There's a window to my right, about 2 meters away, and this is Station 10. Station 10 is where Christ was stripped of his clothing. And this is where I'm standing now. If I move towards the altar, right here, this is station 11, and this is the spot where Christ was nailed to the cross. 이 자리가 이제 모세에 박혔던 바로 그 자리가 여기라고. Next to the Franciscan Chapel, there is a Greek Orthodox Chapel that you see here. This is Station 12. This is where Christ was crucified. Mitte 움푹 패인 저 돌자리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팠던 자리가 저기입니다. 하얀 part of the rock. 아, 아니죠. 아까 그 돌이 갈라졌다는 그 돌. 갈라졌다는 돌. The exact spot. You can see people kneeling, that is actually a hole that you can reach over and touch the rock. Station 12, the crucifixion of Christ. Right here.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 Christianity. sit my crucifix here, and it is placed right on the same spot where Christ was crucified. Now, right between station 12, where Christ was crucified, right there, and the Franciscan Chapel, right here, where Christ was nailed to the cross, there is station 13, right here. And this is where the body of Christ was given to Mary. He was taken down on the cross. So let's look for the last time. Station 11, Christ was nailed to the cross. We're moving from the Franciscan Chapel to the Greek Chapel. Station 12, the crucifixion of Christ. And in between station 13, right here, his body is taken down from the cross. And his body is handed over to Mary. Here. Right here. The Holy Sepulchre. Right there, inside. Let's go inside. Now this is the room just before we enter the room of the tomb of Christ, which is down there. 이게 무덤입니다. 빈 무덤. And here is the tomb of Christ. Here. Station 14, the tomb of Christ. I would like to conclude this remarkable documentary that I planned during my last visit here to Jerusalem 5 years ago, and I'm very thankful I finally got to videotape all the 14 stations all the way from. Just to let you know, it's already. 네, 이제 다 보셨습니다. Soğam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신 소감. 요새 참 이런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안 가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신 소감이. 저걸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까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그 말이 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으신 길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이 고난받으신 길 그 말입니다. 거기는 총 14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라도의 그 뭐 법정, 뭐 채찍에 맞으신 곳, 뭐 어머니를 만났던 곳, 뭐 눈물을 닦아준 곳, 뭐 세 번 쓰러지신 곳, 뭐 십자가 뭐 이제 못이 박힌 곳, 십자가 세워진 자리, 또 그 어머니를 바라봤던 뭐 자리, 아니면 돌아가실 때 옆에 갈라졌던 돌, 그리고 무덤 안에 누였던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총 14가지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돌이잖아요, 돌. 네. 그 차가운 데로 도로에 이제 그거를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린 아기가 입이 안 돌아서 다행이네요. 아니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걸 보고 아 저런 곳이구나. 상상했을 때는 구이라에서 그냥 우리나라 구이만 생각했지. 네. 그런 걸 생각. 보시고 난 여러분 소감이 어땠습니까? How's your impression about the Beatolo? Yeah, Beatolo. When you say the Dolorosa, that is Spanish word. Spanish word. 아, 그게 스페인 말이라고 합니다. Yeah. Yeah. Because the meaning of Villa is travel. Yeah. Yeah. And Dolorosa yeah. is spring. So Villa Dolorosa. So the movie or the video shows us that. From the beginning that God passed by in that area. Yeah, yeah. They make dramatize and they make picture. So actually maybe the place that is not really the place since before but some improved. So actually the place is the Catholic. Yes, I know. Catholic, yes. And maybe he's the priest. And then the song and everything and the use that is in Jerusalem. So mostly visited there the Catholic also. So the in every place reminds us that how Jesus suffered for us. Yes. Just even though that he made like that but still remains. And the place for them as a for people as around them, like for example that place people they just they are selling, right? They are selling and everything. Yes. It seems that just common to them, just normal to them. Yes. But when you get inside, you can feel the holiness. Not just because of the people that visited there, but just because of the place that symbolizes that Jesus suffered before us. Mm. 그 지점마다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그거를 다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하셨구나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 십자가가 직접으로 명하는데 20km밖에 안 된다 하니 그게 너무 갈릴 것이냐. 아마 그거는 모형입니다. 20km짜리는 그 앞에 그냥 한번 지역 체험해 보라고 예 체험해 보라고 만든 모형이 이제 20km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올라내고 내가 지금 거기로 가봤거든요. 온전히 화면 보면서 직접 내가 걸어보니까 와 자기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사람의 짐에게 향수 찌러지고 얼마나 피웠던 말이 있었다고 여러 가지 각 생명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분 없습니까? 보신 거에 대해서. I want to visit her. I want to picture. 화면에서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 처음에 하면 더 많은 관계들이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여러분과 많이 다르거든요. 이걸 제가 바라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여러분이 가지신 감정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다른 사진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ere it is?'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LA, 미국의 LA에 있는 the point of the origin, the Azusa Revival Movement. This point. 여기가 아주사 거리에 그 아주사 그 붕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가 2011년도 추수감사절 그 기간에, 그러니까 미국 기준의 추수감사절 때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가게 되면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저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저기서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현대에 들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뭐 순복음 교회든 어디든 아무튼 이 모든 교단들의 뿌리는 저 자리입니다. 왜냐면 저기서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큰일 날 뻔했었는데 LA 근처에 가면 아주사 시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근처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주사 거리가 아주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몇 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아주사 거리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제가 저는 뭐 어떻게 혼자 찾아갈 수 없으니까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이 사진에는 제가 그때 동영상을 찍지 않아서 사진에 동영상이 나오진 않는데 여기 가면 이 푯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그러니까 아주사 그 거리에 그 선교, 그 자리가 이 무슨 표지판처럼 기둥 하나 딱 서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기둥 하나 서 있습니다. 여기는 기둥 있는 이 도로 반대편이 이렇게 화려하게 큰 건물들이 있고 기둥 바로 뒤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그러니까 현금 찾는 은행이 있고요. 지금 저곳을 LA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리틀 도쿄라고 부릅니다. 리틀 도쿄. 일본 사람들이 저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뭐하냐면 이 아주사 이 거리에서 술집, 가라오케, 횟집, 뭐 스시 장사하는 데입니다. 일본 제품 팔고 일본 뭐 술 가게, 일본 횟집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예. Today, this small, the black called it Little Tokyo. So many Japanese shop, Japanese drunk, wine, they sell everything there. I can see only one pole and nothing. Only one the sign pole. 저 기둥 하나 말고는 저 자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야, 일본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 믿거든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150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천주교 보고 다 통틀어서도 일본에 복음이 전해진 지는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0.3% 예수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길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복받은 날입니다. 0.3%니까 한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한국의 크리스찬이 20%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십자가 많고 교회 많아도 10명 중에 2명쯤 예수 믿는 것이 한국인데 일본은 10명 중에 한 명 안 믿습니다. 0.3% 믿죠. 그런데 예수 안 믿기로 정말 작정한 그 나라가 적의 털을 잡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적인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를 가도 기둥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1900년도에 그 위대한 부흥으로 전 세계에 물과 성료로 거듭나는 이 진리가 전파되고 정말 그것이 한국 땅 평양에서까지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진원지, 영적인 이 위대한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이지만 지금은 기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여기 보고 싶어 왔는데 도대체 이 자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었습니다. 아까 로네 세대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난 받았던 길은 아주 천주교적인 색깔로 다 되어 있다. 잘 보시면 전부 다 천주교식의 모양, 천주교식의 마리아상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장면들을 쭉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말 종교적이다. 정말 여기 종교적인 길거리이다. Sister, I felt when I watched the Via Dolorosa. It's very religious. Very religious. I cannot feel any faith about the journey.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신앙적인 모습을 느끼지는 못했고 정말 종교적이다 그 느낌은 받았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정말 그 길을 걸으시고 세 번이나 쓰러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걸어서 거기서 못 박히시고 거기 달리셨지만 또 그곳에 빈 무덤이 있고 갈라진 돌이 지금도 있고 피 흘렸던 그 핏자국이며 누우셨던 자리이며 이 모든 것이 지금도 그 자리가 맞긴 맞지만 근데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고 정말 종교적인 곳이구나 라는 마음 말고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성지순례 갈 필요는 없겠다. 이스라엘에 관광을 갈진 몰라도 그러니까 관광을 간 김에 그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가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제가 이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곳을 기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기념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찍어주고 돈 받고 한번 들어가면 또 헌금해야 되고 그냥 돈 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지이지만 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 이슬람 사람도 거기서 돈 벌고 있고 천주교인도 거기서 돈 벌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것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고 하신다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He was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tomorrow. So, via dolorosa, we have to meet to Jesus right now, right here.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지. 다시 그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아주사 거리 가보고 싶은 줄 아십니까? 근데 가자마자 얼마나 실망인 줄 아십니까? 교통 표지판처럼 그 표지판에 여기가 1900년대에 오순절 부흥이 일었던 자리 그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실망하고 한편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은 좀 뭔가 다르겠지 느꼈지만 제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종교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남겼을 때 마지막 홀로 남겨진 사도로서 그의 그 간절함, 그의 그 절박함, 이제 나는 혼자고 나는 이미 노인이 되어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모든 사도가 다 죽는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의 그 간절함, 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화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예배도 종교고 겉모습도 종교고 건물도 종교입니다. 그 속에 살아있는 참 신앙은 없습니다. 그 신앙 회복해 보겠다라고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나온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제 우리 안에도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통하여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단은 맞고 어느 교단은 틀렸다고 하는 교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향한 간절한 그 믿음, 이 참된 진리와 신앙을 오늘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길에 찾아가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We love Jesus.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곳에 찾아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비싼 돈을 들여도 아무런 느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지 순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